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의 흰 눈은 녹지 않는다. 지는 산발마다 우려 가는 길 옥난이도 잊혀가라고 아 백두의 힘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마음의 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 닐리리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장군님을 닮으렵니다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